잠깐 우리 말 없는 꿈꿔요. 혹시나 그댈 놓칠까봐 닿지 않는 손을 내밀어요. 다른 날 넌 계절에 만났더라면 그대는 나의 품이겠죠. 간절히 원하지만 오늘도 나눠진 갈림길 한가운데 그대 향한 이 길을 걸어요. 잊지 마요. 더듬어 보는 기억 속에 그대가 스며들어 올려다보는 하늘 위로 지나가는 인구름 굳게 닫혀진 내 마음 아래 피어나는 꽃잎처럼 그대 향기 나게. 이 자리에 이대로 이렇게 멈추기를 바래요. 마지막 미소 오직 그대가 기억할 수 있게. 그곳에서